사이 날이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 낮에는 완전 봄 날씨더라고요. 입고 있는 옷이 조금 가벼워져서 그런가 몸과 마음도 괜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한 두꺼운 패딩은 이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드라이해서 옷장 구석에 잘 넣어두고 우리의 근심 걱정도 안 보이게 구석으로 밀어넣고 산뜻한 봄맞이와 함께 새 시작을 준비하겠습니다. 새 계절을 핑계로 다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오늘 방송은 더 기분 좋게 시작할게요.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분해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커플은 또 마냥 가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정은지 피처링 하림의 너란 봄으로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낮에는 제가 라디오 오는 길에 보니까 완전 봄이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옷을 파카를 안 입게 되는 것 같고 겨울 패딩을 좀 더 얇은 옷으로 갈아입으니까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미세먼지는 조금 있지만 뭔가 계속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제 마음도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 너무 포근한 날씨를 저는 계속 만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날씨 핑계로 새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 주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또 겨울이 끝난 건 아니니까 너무 얇게 입지 마시고요. 밤에는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아까 혹시 스트리밍도 함께 해주셨나요? 오늘 스테이씨와 함께한 영스스쿨은요. 일요일 2부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6202님, 웬디 월요일이라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저녁 잠 잤어요. 웬디 방송 들으려고 8시 알람 해두고 막 일어났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낮잠을 또 초저녁 잠을 또 많이 자면은 잠자는 시간대를 놓쳐 새벽에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알람까지 또 맞춰서 일어나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김현정님, 저희 신랑이 늦게까지 일을 해서 이 시간까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엊그제 그 누구야? 그 웬디인가? 그 DJ 재밌더라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생전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부터 자주 들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들을 받으면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진짜 기분이 좀 괜찮거든요. 좋은데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작이거든요. 8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시까지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완서분들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1077 짧은자 50원 긴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새 코너입니다. SM DJ와 SM 게스트가 생방송으로 꾸며드리는 시간인데요. SM Live를 줄여서 SML 시간입니다. SNL 아니에요. N 아니고요. SML입니다.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우후! Lay no, something.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군인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남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안녕하세요, 아유희입니다. 저만의 피자를 고르는 4가지 기준. 쫄깃한 생효모 도우와 최고급 토마토를 으깬 토마토 소스, 국내산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무스, 통마늘을 갈아 넣은 갈릭 소스까지. 아이유가 반올림을 픽한 이유, 반올림만의 맛있는 기준 잊지 마세요. 반올림 피자샵.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악 묻혀. 골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팍.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랑 맛있는 오랑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안녕하세요. 청년 피자를 사랑하는 태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가끔은 담백하게, 오늘은 또 부드럽게. 가장 요즘의 탱스테이. 언제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저 태연이와 함께 청년 피자 한 판 하실래요?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 피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웬디의 영스트리트. 완소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Wendy. 오늘은 완소 여러분들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8882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완디, 저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올해부터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아침 일찍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잘 준비를 하거든요. 밤에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자려고 누워도 자꾸 낮에 못 본 핸드폰 알림들이 생각나서 확인하다가 결국 늦게 자요. 깨톡 하나만 확인하고 자야지 해도 바탕화면에 떠있는 다른 앱 알림 보다가 아, 결국 늦게 자게 되네요. 완디도 잠들기 직전에 무언가 생각나서 잠 못 잘 때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 거의 맨날...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들어가서 기절하지 않는 이상 저도 항상 할 일이 생각나서 잠을 바로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할 일은 무엇이냐? 저는 브이로그 보는 거 너튜브 확인하기 음악 듣기. 요새는 브이로그를 본다기보단 요새는 제가 노래 찾는 거에 좀 빠져서요.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과 좀 찾는 것 같아요. 신곡 나온 것들도 좀 찾아서 듣는 편이고 좋은 노래들이 뭐 없을까, 내가 다음번에 웬플릴 때 또 추천해 줄 수 있는 노래를 찾아보자 해서 요새 노래를 많이 찾아 듣고 저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낮엔 너무 바쁘니까 알림을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 그때 몰아서 확인을 하면 핸드폰 하면 또 잠이 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타이밍 놓치면 또 잠들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핸드폰 멀리 둬도 말똥말똥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자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 때문에 잠 못 드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긴 밤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것. 요즘 자려고 누우면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와서 놀아주다가 늦게 자요. 왜 사야 할 것들은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걸까요? 장바구니 채우다가 늦게 자요 등등. 우리 완소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생각나는 것들 다양하게 알려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여자친구의 밤.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보내도 기분은 시무룩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내 맘 같지 않아. 어디든 내 놓쳐버린 걸까. 좋아하는 만큼 별은 떠오르고 여전히 난 어쩔 줄 모르고 안 속에 갇힌 그 말투 속에 담긴 도무지 알 수 없는 네가 생각나는 밤 떨려오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자친구의 밤. Today's Wendy.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긴 밤,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것. 우리 완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것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1804님, 자기 전에 다음날 아침 식사 반찬은 뭘로 할지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요. 식사 준비는 늘 고민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약간 아이들이 있으신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 없으셔도 약간 남편분을 위해서라던가 뭐 그 다음날 먹을 아침 식사 반찬을 항상 신경 쓰느라 아 같은 거 먹으면 질릴 텐데 아 그 다음날 어떤 거랑 또 궁합도 중요하잖아요. 음식 궁합 이런 것도 조합이랑 그래서 아 그 다음날 뭐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4355님, 요즘 잠이 들기 전 SNS에 올린 사진을 몇 번이고 보정하고 고치고 아 다시 다른 사진으로 바꾸느라 늦잠을 잡니다. 막상 사진을 올리면 왜 이리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진은요 그래서 한번 보정할 때 잘해야 돼요. 보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하거든요. 하는데 한 번 할 때 그냥 그래 요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그 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나서 한 명이라도 그걸 봤잖아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정할 때 잘하자.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보정을 제대로 하시고 한 번 딱 올리고 끝! 다시는 쳐다보지 말자! 올린 건 올린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01님, 완디, 저는 자기 전에 오늘이나 과거에 했던 아 부끄러운 추억이 자주 생각이 나요. 그것 좀 세상 부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과거를 회상을 해가지고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후회가 막 몰려오면서 근데 시간은 벌써 흘렀고 약간 부끄러워질 때가 있죠. 네, 이불킥 할 때가 있습니다. 8823님, 저는 책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음에는 가볍게 조금만 읽다 자야지 했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못 자고 계속 읽고 나면 새벽 1시는 기분으로 넘겨요. 책이 절 잠 못 이루게 만든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책을 읽는 건? 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핸드폰이 아닌 게 다행인 거죠. 책은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혜님, 우리 아들 내일 등얼룩 뭘 입힐까 고민하고 생각해요. 제 옷보다도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대충 입고 가도 우리 아들 등얼룩은 포기 못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요새 SNS에도 봐도 아이들의 그런 등얼룩이나 아이들의 그런 이쁜 옷들을 입고 나서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보면은 너무 귀염뽀짝해요. 막 어떡하지? 그래서 뭘 입혀도 너무 귀여우니까 포기하실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소다미님, 우리 강아지 때문에 잠 못 잤어요. 드렁드렁 코고는 게 너무 귀여워서요. 자꾸 제 침대 밑에서 자는 거 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아지들 코고는 거 진짜 귀엽잖아요. 저는 강아지를 키운 적은 없지만 제가 홈스테이 했을 때도 홈스테이 집에서도 강아지를 키웠고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코골 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항상 주인들 옆에서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박선영님, 요즘 미라클 모닝 하고 있는데요. 한번 늦잠 잔 이후론 매일 잠자기 전에 못 일어날까봐 긴장돼서 더 잠이 안 와요. 일찍 일어나는 게 압박이 되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리스펙합니다. 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걸 진짜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늦잠을 자고 나면 또 그게 금방 습관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습관 들이기까지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늦잠을 자고 난 다음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건 금방 몸이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아직 미라클 모닝을 활동할 때 빼고는 실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3770님, 한 달째 6인용 식탁을 새로 살까 말까 하는 고민에 잠 못 이뤄요. 매일 밤 원목 식탁을 봤다가 세라믹 식탁을 봤다가 너무 고민이에요. 완디가 추천해주세요. 이거 나 부담이다. 답조답의 사연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3770님, 제가 여기서는 답을 잘 못 내려드려요. 근데 답조답만 가면은 변해요, 제가 사람이. 거기서는 이게 좋지 않을까요? 막 화도 내고. 혹시 요 사연을 그대로 답조답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수아 씨랑 해가지고 태연 씨랑 해서 바로 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8440님, 퇴근하면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마무리 못한 일을 뒤로 하고 퇴근하면 자꾸 생각나요. 몸은 집인데 머리는 회사 일로 가득할 때 잠을 못 이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쵸, 뭔가 데드라인이 있거나 할 때 그게 막 금방이야. 근데 내가 그걸 못 끝냈어.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 집이라서 몸은 너무 편한데 생각은 다 회사로 가 있는 거죠. 일 때문에 워커홀릭이다.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잠을 또 자야지, 잠을 푹 자야지 충전을 해서 그 다음 일도 또 제대로 집중해서 확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잠을 꼭 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잠을 푹 주무시고 일에 집중해서 하는 건 어떨지 싶어요. 화이팅! 네. 여기까지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새소년의 긴 꿈 듣고 2부 SML에서 우리 김민용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신이 타인과 대등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낮은 자존감을 갖기 쉽고 열등감이 깊어질 경우 열등 컴플렉스가 발달할 수 있다고 염려했어요. 이렇게 아들러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설명하다 보니 많은 이들에게 열등 컴플렉스 이론이 컴플렉스 그 자체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이곳은 생방송인가 수행방송인가 이름하여 SM 라이브 SML. SML 첫 번째 호스트입니다. 김민종 씨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웬디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김민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비 씨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우, 반갑습니다. 아, 정말 막, 반갑습니다. 막 네. 에너지가 막 퉁퉁 튀는 느낌이 아우, 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자 그럼 SML 첫 번째 시간 김인종 씨와 함께 알차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SML 김인종 편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웬일 없을 때 2부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종 씨 어서오세요. 아, 예. 아유, 야, 근데 이게 첫 번째 코너에서 내가 아까 원고를 보면서 어? SML이네? SNL 네. SNL 아니고. 아니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호스트입니다. 코너에서 호스트로 나왔다고 네. 굉장히 영광이네요. 이제까지 진짜로. 저희 회사에서는 레드벨벳 저희 멤버들이 같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카이 선배님이 나오셨고 아~ 선배님이 세 번째인데 아~ 오늘 SML의 첫 호스트는 선배님이십니다. 완전 영광이네요. 선배님이 딱 문을 딱 활짝 열어주시는 아~ 거죠. 완전 영광이네요. 영광. 저야말로 너무 네. 영광입니다. 네. 아~ 웬디 형 씨 때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 영스트리트가 굉장히 또 이 역사가 오래된 네, 오래됐죠. 프로젝트. 예전에도 이제 음악 활동하고 한참 할 때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영스트리트. 그리고 네. 또 웬디 씨가 하는 건 또 처음이고. 그러니까요. 또 선배님을 네. 못 뵌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네, 맞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항상 우리 SM 행사들 SM에서 행사하고 뭐 네. 운동회하고 이럴 때 좀 보고 뵀었을 텐데 맞아요. 아,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못 뵈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SML이 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아서 왕성하게 좀 우리 SM 식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듣고 있으세요? 네 우리 SM 식구들 네. 네, 어서오서 이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웬디 영스트리트 SM에 좀 아유, 많이 좀 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곽현우님께서 현직 이사와 차기 이사의 만남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웬디 씨가 차기 이사 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곽현우 씨가 그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 차기 이사님 왠지 웬디 이사님 네, 아니요 차기 아니요 이사님 아 진짜 이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아. 네 이사님 나중에 뭐 네. 아, 예. 네. 어 정연배님 사연 하나만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배님? 아 네 아 오늘 김민정님 나온다고 하셔서 웬디 영스트리트 놀러 왔습니다. 네 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오늘 예 요즘에 지내는지. 이제 뭐 요 긴밤이라는 음원이 이제 이달 네. 21일 날 나와서 네. 어 지금 이제 뭐 라디오도 정말 오랜만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활동도 많이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좀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제가 알고리즘으로 되게 많이 뜨셔가지고 아 그래요?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이번에 어떻게 데뷔 30년 됐대요. 그러니까요. 이 신곡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신곡이라고. 그렇죠. 앨범은 아니고 정규 앨범은 아니고 그렇죠. 음원으로 우리 그렇죠. SM 스테이션에서 이제 네. 음원을 21일 날 발표를 해서 네. 지금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라디오도 하고 네. 방송도 하고 하는데 조금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는데 오늘 영스트리트 나오니까 좀 뭔가 좀 새로운 또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이 제목이 긴밤 네. Endless Night이라는 네. 곡인데 곡 소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긴밤은 정말 어떤 그 큰 인연으로 인해서 저하고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모쿠슈라라는 팀이 있어요. 네. 작곡가 남자 세 분이 네. 하는 팀인데 네. 음악을 꾸준히 해오다가 네. 긴밤이라는 데모를 저에게 줬는데 네. 모쿠슈라가 뭐 일본어는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이 스코틀랜드의 게일언어인데 네.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는 가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세 분 작곡가분들이 모여서 이 곡을 만들어서 저에게 이제 데모를 줬는데 이제 우리 SM ANR 팀 네, 음악 담당하시는 네, 곡을 좀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내년에 낼 수 있는 뭐 30주년이 되셨는데 네. 기념 음원이라도 그래서 저도 좀 갈등을 좀 많이 했죠. 그쵸. 그러다가 여러 곡을 만나다가 이 긴밤 데모를 탁 만나게 돼서 노래도 멜로디도 너무 좋고 가사도 일단 맞아요. 기본적으로 딱 나와주 잡혀 구성이 되어 있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하승민 소설가인데 네. 스릴러 전문 소설가예요. 네. 하승민 작가님이 테마를 너무 잘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멜로디와 이 가사를 잘 이렇게 만들면 좋은 곡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그쵸. 여러 번 사실 포기하려도 했었어요. 이게 제가 기존에 했던 음악이 이제 거의 뭐 락발라드 형식이었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발라드인데 뭐라고 해야 돼? 몽발라드? 지금 생각나네. 네. 몽환적인 약간. 몽환적인 약간. 네, 몽발라드. 야, 지금 정한 거예요? 몽발라드. 몽발라드. 지금 정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사님이 만드시면 다 단어가 됩니다. 몽발라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기존에 했던 소리하고 다른 소리를 또 내야 되니까 근데 너무나도 또 제가 운이 좋게 그러면 곡을 한번 받아보는데 그러면 보컬 레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컬 레슨을 시작한 지 좀 지나서 이제 이 곡을 만난 거예요. 야. 근데 레슨이 제가 기본적인 색깔이 있는데 뭐 한다고 확 바뀌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다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또 데모 들으면 좋아서 다시. 다시 해야지. 이거를 수차례. 그래서 이걸 좀 나에 맞게 좀 바꿔볼까? 바꿨는데 그게 또 느낌이 안 나오고 그대로 약간 느낌대로 여러 차례 이 반복과 번복 끝에 이 긴밤이 나왔군요. 긴밤이 나오게 됐네요. 이 스토리가 참 많은 곡입니다.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 서복영님께서 긴밤 요즘 스밍 많이 하고 있어요. 하트 보내셨어요. 스밍이 지금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밍이 뭔지 몰랐어요. 진짜요? 스트리밍이. 네, 그래서 네. 우리 담당 우리 매니저 친구가 형님 이 스밍 얘기를 네. 스밍이 뭐야 그랬더니 형님 스트리밍 음원이라 이 스밍을 이게 스밍이 뭐냐고 스트리밍을 듣고 있다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처음 하셨구나. 우리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들이 네. 음악을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스밍을 좀 많이 해주셨다. 스밍. 네, 스밍. 스밍 해주실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네. 우리 홍화매님, 민종이 형, 또 다른 만남을 위해 테이프 사서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테이프. 테이프는 괜찮으시죠? 테이프. 그럼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또 하늘사랑이라는 우리 저를 또 아주 오래전부터 아껴주는 우리 팬분들이 테이프를 또 다른 만나부터 그 최근 거라도 벌써 15년 16년 됐어요. 다 그거를 테이프를 모아서 줬는데 감동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쵸. 저도 다 잊어버리고 없거든요. 너무 감동적인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다 다시 뜯어봤죠. 너무 감동받았을 것 같네요. 근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는 건 사실 좀 약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30주년.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데뷔 3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네. 느낌이 어떠신지 진짜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 기분. 그렇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진짜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또 많은 또 추억 곡들이 있고 특히 요즘에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라디오 공개 방송이 진짜 많았어요. 네. 영스트리트도 또 아마 공개 방송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때 라디오 나면 공개 방송했던 시절들이 막 생각이 그쵸. 나요. 그래서 라디오도 다시 공개 방송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쵸. 이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쵸. 가끔은 야외에서 큰 그쵸. 무대에서 그쵸.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들 확 모아놓고 그쵸. 공개 방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저도 그때 그게... 시절이 좀 많이 그리워요. 라디오 하다 보면. 저도 공개 방송 아직 안 해봐서 네. 한 번도 빨리 시국이 좋아져서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는 코로나도 해서. 빨리 사라지고 네. 다시 좀 시국이 좋아져서 라디오도 공개 방송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개 방송 내지 보이는 라디오가 있고. 아 그러니까요. 그 정혜원 씨가 한번 인사해 주시면 아 예. 어 너무너무 네. 반가워요. 팬분들이 아이, 마스크 쓰고 인사드리는 게 참 아쉽긴 하지만 네. 예 반갑습니다. 팬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다들 들어보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스밍 스트리밍 Let's go, okay? 그럼 김민정 선배님의 긴밤 Endless Night 듣고 올게요. 멈추지 않고 흘러 나 잠들지 않는 밤을 건네 돌아온 계절과 채우지 못한 기억 잔인한 말들이 날 깨우네 작은 달빛 아래로 걸어가며 그리운 마음이 긴 밤을 지나가네 덩그런 이 노인 길을 따라 불안한 마음이 새벽을 스쳐가네 선배님 김밤 듣고 김밤. 왔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요. 아 이 음악 한 곡의 음원이지만 네. 음원을 만들기까지 진짜 밤이 길었습니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니 제가 처음 봤을 때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고서 노래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게 들었다 보니까 더 감성이 더 느껴졌었는데 처음 들었는데 선배님의 내가 알던 창법이 아닌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막 약간 막 가슴을 막 간질간질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감성으로 부르셨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여러 번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네. 보컬 레슨이 없었으면 이 노래를 소화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부를 진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스타일 창법이 있는데 아 이거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아 그냥 이거 아 모르겠다. 이게 다른 사람 그냥 내 스타일로 가다 했는데 자꾸 이게 또 떠오르니까 아, 아른거려서 이건 이걸 못하면 나는 이건 진짜 인생의 실패 막 포기인가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서 진짜 그쳐 본 거죠. 코러스 부분의 멜로디가 계속 생각이 나요. 예, 네, 너무 좋아요. 여러 번 사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0236님 끼야 딸 학원 아이딘 가려고 시동 걸었는데 와 민종 오빠다. 저 학창 시절 오빠 책 받침 브로마이드 엄청 모았었는데 그래서 친정 가면 아버지가 제 딸들한테 니네 엄마 옛날에 김희종 오빠 책 받침을 얼마나 모았는지 라고 얘기하시곤 합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게 반가운 게 또 문자에서 너무 느껴져요. 아니 이제 뭐 그렇잖아요. 제가 92년도에 이제 네. 첫 1집이 나왔지만 사실 네. 데뷔는 영화로 먼저 데뷔를 그쵸, 했거든요. 그쵸.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중학생 여러분들 네. 고등학교 막 갓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막 영화가 하이틴 영화가 막 굉장히 붐이었을 때 네. 진짜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50대가 이제 되고 그분들이 저하고 그래봤자 나이 차이가 두세 살, 세네 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함께 이제 나이를 같이 세월을 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는 흘러가는. 뭐 어떤 분은 뭐 아이가 대학생이 된 분도 있고 아 그런 분들 만나면 되게 좀 오 진짜 세월의 흔적이 막 느껴지는데 네. 아 이제 함께 가는 야 좀 함께 흘러가는 그렇죠 거야, 그런 친구들 네. 얘 동무들 이런 네. 느낌도 들고요. 아, 네. 뭔가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팬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있으실까요? 방금 네. 아, 기억에 남는 분들 네.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아 좀 전에 얘기했던 아. 민정 오빠 오랜만이에요 했는데 아들 일로 와봐. 인사드려. 근데 내 자식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묘해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데뷔한지도 오래되고 세월도 좀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가끔은 그래요. 아 정말 저는 진짜 7주년밖에 안 됐는데 30주년이라 하니까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멋있은 것 같습니다. 몇 년 되셨다고요? 지금 딱 작년이 7주년이고 이번에 딱 8주년이 되는 지금 한창입니다. 한참 또 재미있고 이제 어느 정도 경험도 좀 생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또 새로운 느낌일 거 한참 더 재미있고 막 맞아요. 흥겹고 그럴 시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한창이라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데뷔 한 10년? 한 10몇 년까지는 그냥 항상 새롭고 재미있고 즐겁고 또 어느 때 보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네. 뭐. 근데 저는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더더욱 신기한 것도 좀 새롭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스미에 대해서 또 알아가시고 네. 아유 좋네요. 네. 그럼 저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네. 바바 파바통신 우리 농가와 파바의 ESG 행복상생 프로젝트 논산 청년 농부들과 파바가 만든 또 하나의 역작 비타베리 생딸기 프레지에 상큼한 비타베리와 달콤한 논산 딸기를 듬뿍 이거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합니다. 파리바게뜨 안녕하세요. 금성침대 모델 이재훈입니다. 저는 작품 고르듯 깐깐하게 침대도 보는데요. 침대는 착해야죠.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그래서 전 금성에 안착했어요. 착해서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침대.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남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지벤만 신어. 지벤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지벤 안전화. 닥터피엘 닥터피엘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퇴근길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이 대세죠. 여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IRP 수수료가 평생 무료인 퇴직연금이 있다네요. IRP도 역시 KB증권. 투자전 설명 청취,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픽업,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기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닌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진리가 쌓아온 140년의 전통, 시간을 넘어 셀 수 없는 가치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세상에 단 하나가 된다. One of a kind. 실리 침대. 아,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이럴 일도? 지금 단말기가 말썽이라서요. 이럴 일도? 단말기 유지비가 월 3만 원? 이럴 일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에 IBK 박스포스 앱만 깔면 우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제받으세요. 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포스 앱 IBK 박스포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문자들이 또 와있는데요. 1227님, 헐 오빠 그런 팬이 저예요. 근데 전 딸이요. 딸이었군요. 아, 오빠 엄청 따라다녔는데 아줌마가 다 됐어요. 뭐 구세월 아줌마죠. 뭐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 어머니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가는 거죠. 그쵸? 우리 인생의 동반자고. 아, 근데 네, 너무 반가우셨나봐요. 느낌표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예. 헐 오빠 이러면서. 김한수님, 2004년이었던가요? 팬미팅 때였습니다. 아. 당시 영광스럽게도 하늘 대장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도대체 남은 기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하늘 대장님이 무조건 최대한 여러 가지 경험하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저희 그 참 뭐 팬클럽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저 아껴주는 우리 모임 팬분들 모임 이름이 하늘 사랑이에요. 하늘 사랑. 네. 그래서 하늘 대장님. 그래서 하늘 대장님이라고 이렇게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늘 대장 감이 어떻게 아니요 하늘 대장님 말 할 수 있죠. 아, 하늘 사랑님에게 김한수 씨. 아, 2004년 그러면 벌써 18해가 지났네요. 근데 무조건 최대한 여러 가지 경험하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네. 정말 오래 생각이 남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맞아요. 웬디 씨도 그렇잖아요. 그쵸? 살면서 경험이 토대로 나의 또 삶의 어떤 맞아요. 뿌리고 맞아요. 뿌리가 또 단단해지면 또 맞아요. 가지도 단단해지고 맞아요. 경험이 삶이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2부 끝곡으로는 김민종 선배님의 아름다운 아픔 듣고 3부에도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기다려줄게 너를 향한 나의 그리움으로 그토록 널 사랑하기에 오랜 시간을 소중히 견딜 수 있었어 익숙해졌어 어떤 날은 울기만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아픔이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하죠. SM Live. SML SM. 김민종 편. 네. 첫 번째 호스. 날인데 호스트. 네. 굉장히 뜻깊은데 이거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SM 아티스트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사내에서 소문을 많이 내서 우리 SM을 꼭 나가야 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사님. 인기가 워낙 좋잖아요.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문자창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5208님. 민종님, 군대 있을 때 처음 앨범을 접했는데 그때는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왔었지요. 사실 얼굴은 기대 안 했는데 처음 방송으로 얼굴을 봤을 때의 배신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멋지게 활동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처음... 얼굴 없는 가수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제가 이제 그 초콜릿 광고 모델을 하면서 CM송을 불렀거든요. 아, 그 CM송 때문에. CM송이 이제 제가 CM송을 무대에서 했던 적이 부르기가 힘든. 그렇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저재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거구나. 네. 네. 근데 처음 방송으로 얼굴을 보셨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을 거다. 아, 뭐야? 아, 노래도 잘하는데 얼굴 뭐야? 배신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김성원님, 민종희 형님 귀천도 찍을 때 경영 아저씨랑 같이 텐트에서 제 닭다리 뺏어 드시고 사인해 준 거 기억나세요? 저도 벌써 40살이 되었네요.라고. 맞나요? 제가 닭다리를 뺏어 먹었다고요? 그리고 사인을 해줬다고요? 아, 잘 먹었어요. 아, 진짜로? 사인을 해주셨던 거 있어요. 야, 텐트에서 그것도? 네. 야, 그랬구나. 기억이 아직 안 나시나 봅니다. 그렇죠. 아, 네. 야. 저 오래전이라 그것도 그쵸. 벌써 25년, 6년 전 얘기니까 기억이 그쵸. 안 날만 하죠. 닭다리를 줬다는 건 근데 네. 큰 걸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정말 그냥 강제로 뺏어 먹은 건 아니었겠죠. 아니, 네. 그건 아니죠. 닭다리는 그래도 네. 좋아하는 마음으로 준 거겠죠. 네. 네. 아. 0839님, 퇴근하면서 라디오 켰다가 너무 좋은 노래 나와서 요즘 노래인 것 같은데 김민종 비슷한 느낌이 있네 싶어서 보니까 민종 오라버니네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오라버니 함께 나이 드는 얘기하시니 아, 너무 반갑고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우리 뭐 같은 뭐 동무죠. 동무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 반갑습니다. 뭐 40대 네. 뭐 한창이죠, 뭐. 한창입니다. 그럼요.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네. 네. 8051님, 아름다운 아픔 들으니까 신사의 품격 때 오빠 네. 처음 보고 입덕한 거 생각나요. 그땐 제가 21살이었는데 벌써 그것도 10년이나 지났네요. 오빠랑 생일이 같아서 정말 신기했는데 운명인 것 같아요.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051님, 생일이 같으시구나. 네,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이 드라마 다 봤거든요. 아, 그래요? 다 봤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봤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야,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신사의 품격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삶의 진짜 큰 영광이고 뜻깊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 아름다운 아픔은 사실 예전에 나왔던 제 노래인데 네. 신사의 품격에서 제가 이제 리메이크를 했어요. 리메이크해서 감독님께서 아, 민영 씨도 이번에 OST에서 한 곡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새로운 곡 하게 할 수는 자신 없어서 그럼 원래 있었던 뭐 이 노래 어떠세요? 아름다운 아픔을 들려드렸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편곡을 해서 뉴 버전으로 그래서 신사의 품격에서 OST로 나왔었었죠. 방금 2부 곡으로 들으신 버전이 그때 그 리메이크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코너가 이번에 SML이잖아요. 네. SM 관련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SM 후배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ING. 예. 요즘 혹시 가장 눈여겨보는 후배분들이 뭐 있으시다면 늘 눈여겨본다면은 뭐 네. 우리 레드벨벳 아니겠습니까? 아, 레드벨벳. 아, 우리 레드벨벳이죠. 선배님.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뭐 그렇고 뭐 요즘에 또 아주 핫한 에스파. 에스파. 예. 그렇죠. 아, 에스파 양 지젤 양이. 네. 저도 몰랐는데 어디서 이렇게 딱 왔는데 노래 듣고 본인이 스스로 저기 올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맙던지. 그쵸. 예, 뭐 우리 뭐 희철 씨도 올려주고 이덕 씨도 올려주고 그래서 야 이게 SM 19의 힘이구나. 그렇죠. 가족이니까 또 패밀리니까 가족들한테 또 이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행복합니다. 아~ SM 식구라는 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우리 SM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들 고맙고. 아~ 네,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우리 또 우리 강타이사도 듣고 너무 좋아하고요. 아, 우리 저 최고의 또 우리 보아 양께서도 우리 보아 이사님께서도 네. 우리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제가 막 요즘 오늘 빠를 모르겠어서 아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아, 근데 너무 좋아요. 포기했으면 아 진짜 많이 제가 후회했을 텐데 네. 포기 안 한 보람이 있구나. 그만큼 또 너무 좋으니까 또 아유,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왔죠. 네. 아 정말 새롭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SM의 우리 김인종 편 코너 속의 코너로 우리 네. 김인종 선배님과 함께 인물 초상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SM과 관련된 인물 초성 퀴즈 총 7문제를 내드릴 거고요. 네. 선배님께서 7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을 맞히게 되면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네. 맛있는 치킨 쿠폰을 쏩니다. 야. 대신 네. 4문제 이상을 못 맞히시면요. 네. 바로 선물이 없어요. 야, 제가 이거 이런 거 진짜 약하거든요. 오. 준비가 되셨을까요? 안 네, 되셔도 시작합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네, 도전. 도전이죠 뭐. 아, 네, 아마 그럼 바로 되게 웃길 거예요 아마. 네, 그럼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힌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인물부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응, 시옷, 미음. 미음. 하나, 둘, 셋. 그 저희 회사 그 대표 아 우리 보스 선생님 이수만 네, 선생님 이수만이네 아 나는 우리 또 아 이게 너무 초성... 또 아이돌 쪽으로만 갔었네 내가 그쵸. 아 죄송합니다 Surprise! 아 이수만 선생님 아 네, 이게 어려워요 딱이네요. 저도 솔직히 보면 몰라요 네. 네. 정답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네. 정답 맞췄고요 네. 다음은 키읔 리을 니은 키읔이면 방금 네. 그 제 저희 레드벨 말고 네. 에스파를 얘기하셨는데 네. 카리 아 카리나 와 정답입니다 우와! 잘 맞추시네요 선배님 씨, 완전 센스 있다 아닙니다 저도 너무 잘 맞추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요 이거 초반 들으면 모를 수 있어요 네네네. 저도 초반 이건 모릅니다 야, 네, 정답은 참... 우리 에스파의 카리나 였습니다 카리나, 네. 다음 문제는요 이응 이응 네 이응 이응 아 정답은 네. 샤이니 선배님 팀이고요. 네. 저번에 그, 네. 그 제시 선배님 그 방송에 나가서 네. 인물 퀴즈를 했었을 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죠. 네. 이응 이응이면. 네. 아 진짜 온화하다 오늘. 온화해. 유화. 온유지 온유. 아 내가 이렇게 약해요 진짜. 아니 아니 웬디 씨 짱이네 진짜. 아닙니다. 선배님 저 한 거 없어요. 네. 저 정답을 안 드렸어요. 네. 정답은 네. 샤이니 선배님 온유 네. 선배님이셨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는요. 네. 미음 키읔입니다. 이거는 영어 이름이고요. 네. NCT. 네. NCT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NCT 멤버 중에. 네. 야. 아 진짜 내가 이런 정말 이런 체크도 아니고. 네. 체크 말고. 네. 마킹을 하고 싶은데. 네. 마크. 아. NCT. 마크. 그렇죠. 마크. 정답. 야, 좀 야. 아,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좀 빨리 올려 주세요. 이거.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땀나. 이응. 아우 땀나. 희연 이응. 예, 네, 좀 올려 주세요. 저 소녀시대 선배님의. 예. 네. 네. 효연. 아! 아, 선배님 그렇죠. 정답. 네. 이야, 정답이었습니다. 야. 아, 근데 다 맞춘 거 아닌가요? 아, 아직도 남았어요. 네. 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네. 아, 다음 문제는 또 드리겠습니다. 시읒, 네. 이응, 미음이고요. 네. 네. 이분은요, 네. 엑소 선배님. 엑소입니다. 야. 엑소이고요. 네. 아, 정말 이 저기... 네. 지금 이 질문들이 다 싫으실 수도 있고요. 네. 예, 예, 예. 하지만 네, 우리 엑소의 오, 저기구나. 네. 아, 또 올려주세요, 저거. 왜 이렇게 아, 정말 싫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시우민이. 정답. 와, 선배님.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보면 저도 틀려요. 와, 저도 생각 안 나요. 저도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아, 진짜 센스 있다. 마지막 문제는 힌트를 못 드려요. 네. 네,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응. 이응. 디귿. 디귿. 윈디! 야, 축하드립니다. 야, 최고다. 마지막 야. 질문을 맞추셔서 너무 좋아요. 야. 선배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정말. 일곱 문제 중에 선배님 너무 축하드려요. 일곱 문제를 맞히셨습니다. 아, 치킨을 쏩니다. 네, 아. 야, 웬디 씨 진짜 야 순발력과 이 재치가 아닙니다. 아, 선배님. 최고의 DJ인 것 같아요. 아니, 선배님. 저도 근데 못 맞춰요. 정말 이 아. 저 못 맞춰요. 선배님 다 맞추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큰 힘을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다 하셨어요. 야, 선배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들 다 맞추셨고요. 네. 저희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Blue 그리고 수영 그리고 티파니의 너만을 느끼며. 예.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 할 수 없는 이 아쉬운 들은 그리움의 마음을 뿌려 짧았던 우리 이 시간은 오랜 아픔으로 남겠지만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잖아 소중했던 우리 얘기 그저 미련만이 남아있을 뿐 오래전 알고 지내 너와 함께한 내 모습 더욱더 초라해 보이는 쓸쓸한 미소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그렇게 미안해하지만 내 맘도 너와 똑같은걸 난 괜찮아 아직까지도 널 사랑하니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더 블루 그리고 수영 티파니의 너만을 느끼며 네. 아, 우리 김민종 선배님께서 정말 네. 깔끔하게 일곱 문제를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치킨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예, 우리 김수련님께서 문제를 민종 오빠가 내고 계시는 건 아니죠? 윈디가 맞힌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네, 제가 냈고 선배님 맞추셨죠. 그냥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그냥 네.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네. 또 원종선님은 민정이 형 답은 안 맞히시고 아하하로 떼고 계십니다. 네. 아, 좀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냥. 아, 치킨 여러분들 얘기를... 받으시면 좋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옆에서 앞에 윤지 씨가 얼마나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아, 김윤별님은 역시 SM 팀워크 대박입니다. 아, SM입니다. 그렇죠. 예, SM 역시. 팀워크 정말 에이. 대박이죠. 에이. 네. 그리고 3742님. 아, 민정 형님, 저는 형님을 초등학교 졸업사진에서 봤습니다. 아, 저희 누나가 대왕 국민학교 나왔는데 네. 저희 누나하고 동창이더라고요. 오! 예, 그래요. 누구실까? 아, 맞나요? 예, 맞아요. 대왕국민학교 예. 나오셨나요? 대왕국민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로 했으니까. 네, 그쵸, 그쵸. 예, 예, 맞습니다. 오! 세곡동에 있는 대왕국민학교 나왔습니다. 학생들 어떤 학생이셨어요? 뭐... 궁금하네요. 아, 얼굴이 너무 또 잘생기셔가지고 여학생들이 막 따라다니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개구장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가 약간 전원 마을이었어요. 아~ 지금은 너무 발전돼가지고 거기에 뭐 개울가도 있고 그리고 뭐 밭도 많고 그래가지고 고구마 서리도 해먹고 개울가에서 고기도 잡고 한겨울이면 또 뒤에 그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뭐 비닐포대 들고 뭐 눈썰매 타고 뭐 아주 되게 재밌었던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예. 개구쟁이셨다. 네, 개구쟁이었습니다. 네. 아, 인기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기는 뭐 아, 본인 말까요? 뭐. 넘어갑시다. 많으셨는데 네.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고 계시네요. 네. 이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7249님, 41살 세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저를 20살 때로 슝 날려보내는 가슴이 막 그 싱숭생숭하게 하는 그 민정 할아버니. 네. 선주야 잘하고 있어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올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트 다섯 개를 보내주셨어요. 아, 41살 되셨는데 네. 선주 씨를 선주하라고 하라고요? 네. 아, 네네. 선주야 잘하고 있어. 아, 너무 반가워요. 네. 아, 반가워요. 네. 네. 아, 올해 한 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네. 시작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뭐 곧 봄도 오고 하니까. 그쵸, 따뜻한 이제, 봄이 또 하니까. 아, 올해 좀 눈이 조금 들어온 게 좀 아쉽긴 한데. 아, 이제 봄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아, 모두 기운 내시면 좋은 맞아요. 봄날이 이제 올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네. 신곡 그 김밤. 네. 뮤직비디오에도 직접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출연을 안 하고 그냥 감독님한테 건의를 드렸죠. 립싱크만 좀 립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립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적인 요소는 네,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근데 감독님께서 아,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 본인이 나와. 본인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 모든 걸 다 이제 맡기고 잘 부탁드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에 좀 잠시 나갔다 네. 왔거든요. 왔더니 이제 너무 코트도 좋고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같이 출연을 해준 분이 이제 김서정 씨 옛날 네. 여자친구 네 소원 씨 네 소원 씨 소정이었고 지금 소원 네. 씨 예 지금 소정으로 이제 네, 배우로서 이제 네. 다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소정 씨가 뮤직비디오 출연을 같이 해주겠다고 네 어떻게 근데 출연을 하시게 되신 네, 건지 어떻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일단 그때는 완곡이 아니었고 노래가 이제 제가 기본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네. 러프하게 네, 러프하게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우리 좋다고. 네, 소영 씨가 좋다고 꼭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적극성이 되게 감독님한테는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해서 그때 날도 좀 추웠는데 그러니까 입김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고생을 많이 해줬 우리. 코가 빨갛고 약간 입김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네. 아주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특히 네. 마지막 씬에서 네. 그 차 안에 계시고 네. 소영 씨가 서 계셔서 책방 그렇죠. 그 무슨 앞에 그 가게 앞에서 네. 이렇게 서서 마주보고 네. 있는 네. 그 씬에서 그게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삶의 보여주는 삶이었다가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처음 본 느낌이죠. 근데 둘 다 서로가 아픈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아픈 모습을 느끼고. 안타깝게 느끼면서 바라봐주고 이 사람은 처음 본 둘이 네.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첫 느낌인데 아주 묘한 그런 서로의 어떤 상처를 보듬어주는 네. 그런 어떤 느낌의 엔딩이었는데 엔딩 너무 여운이 좋더라고요.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네. 여운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엔딩이. 네. 6020님 네. 민종 형님 오래전에 우동집에서 김보성 형님이랑 드실 때 합석했었던 동욱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들이 지금도 저에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우동집에서 어떻게 합석을 그러니까요. 음원 김밤 스밍 고고! 아, 네, 스밍입니다. 네. 네 아마 스밍 옆 테이블에 고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 그래요. 캠핑 가셔서는 치킨 네. 닭다리를 하나 드시고 네. 사인해 주시고, 요번엔 또 우동집으로. 우동집으로. 네. 아, 오래전에 김보성, 보성 형하고. 네. 아, 우리 동욱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오래전 그런 추억인 것 같은데 이런 추억이 있다는 게. 그렇죠. 동욱 씨도 반갑고 이런 네. 추억을 얘기해 주셔서 저도 또 반갑고 그러네요. 그래 잊지 네. 않고 음원 김밤 스밍 고고라고 네. 적어주셨어요. 고맙네요. 네. 동욱 씨.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네. 보내주신 거 읽어봤고 네. 이쯤에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꽃피는 봄이 오면 봄 라운드 가겠지? 나만 빼고 다 골프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하면 봄에 필드 간다. 요즘 골프 레슨 프렌즈 아카데미. 창업 문의는 1666-1538 1666-1538.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구닌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닥쳐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 머니 메이크샵.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2024년 1월 19일부터 2주간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의 스포츠 축제를 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그대로 2024 강원에서 뜨거운 열정을 만나세요. 긴급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값지는 개나리 벽지. 힐스테이트 의정부 주거가치를 새롭게 하다. 추동공원을 품은 힐링라이프와 7호선 연장예정 탑승역의 빛나는 미래가치까지 힐스테이트의 자부심을 더한 더욱 특별한 삶 힐스테이트 탑석 오픈 예정 1588-4123 현대엔지니어링. 중고차 살 때 중고차 살 때 리본 리본 리본 카 중고차 팔 때 중고차 팔 때 리본 리본 리본 카 중고차 살 때 중고차 팔 때 중고차는 리본 카 중고차 살 때 팔 때 리본 카 검색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Let's Korea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 매출 업 판촉물을 고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라, 라. 싸니까 판촉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판촉물을 고려하라. 네, SM의 김민종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참 이렇게 선배님. 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는지. 우선 우리 윈디 씨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눠본 적이 그쵸?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웬디 씨하고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우리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들하고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SML 네. 첫 호스트. 이게 또 굉장히 영광이고요.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아 빨리 하루 빨리 이렇게 마스크 벗고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웬디 씨 너무 너무 DJ 하는 모습 너무 긍정적인 느낌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더 많이 애청하고요. 네. 우리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웬디 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산에 가서 또 더 많이 해서 우리 SM 아. 라이브 네. 웬디의 영스트리트 네. SM 라이브 많이들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우리 김인별님이 김민종님 SML 첫 호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아 그럼요 또 불러주세요. 아 언제든지. 네. 아, 정말 너무 문을 활짝 잘 열어주셔가지고 아,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훅 지나갔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럼 저희는 김민종 선배님의 착한 사랑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소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웬디 화이팅. 믿어지지 아니 믿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을 떠나는 모습을 미안해서 내게 아무 말 없이 나를 버린 거라 생각하고 나니 이해할 수 있어 그대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 10시 쏟아지는 봄신상 세상 편한 룸페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을 반쪽 선물할 때 곰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곰기프트 새학기 선물도 곰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판촉물은 곰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축하 패트리스 찜닭 패트리스 찜닭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패트리스 찜닭 패트리스 찜닭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 먹침 패트리스 찜닭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투표로 묻습니다. 3월 9일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 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SBS 생활 정보. 양배추 한 통을 사면 다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를 싹 해치울 때 좋은 추억의 양배추 샐러드빵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얇게 채를 썰어 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준 다음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크래미는 가늘게 썰어주고 소시지도 한번 데쳐서 얇게 썰어 준비할게요. 캔옥수수는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볼에 담아 마요네즈와 케첩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속이 완성되는데요. 달군 팬에 버터를 녹인 뒤 식빵 두 장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고요. 식빵 사이에 샐러드를 충분하게 넣어주면 아삭하고 달큰한 양배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양배추 샐러드빵이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여자는 서울에 사는 22살 휴학생이야.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초등학교 6학년이던 13살 때 한창 경시대회를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학원에 있는 날이 많았대. 그때 같은 학원에 다니던 남자와 친해지게 됐는데 어? 너 왜 아직 안 갔어? 어? 집에 같이 가자고? 그래! 남자는 언제부턴가 학원 끝나고 여자를 기다렸대. 그리고 늘 집까지 함께 갔어. 여자는 어두운 밤에 혼자 집 가는 게 무서워서 남자 덕분에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었지. 근데 너 집은 어디야? 응? 야, 우리 집이랑 반대인데? 야, 괜찮게 뭐가 괜찮아? 아, 진짜. 남자는 꽤 먼 거리였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더래. 여자는 돌아가던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손을 흔들었어. 너무 고마웠거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학원도 그만두게 돼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됐는데 여자는 자꾸 남자 생각이 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어. 하지만 휴대폰도 바꿨고 SNS를 활발히 하던 시절이 아니라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었지. 그리고 9년이 흐른 지금도 종종 남자가 생각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대. 결국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딱 한 가지. 지금 군대에 갔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어. 그게 전부였지.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나. 여자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그 남자를 찾고 싶어서래. 그때 당시에는 그 감정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데려다주던 그 남자에게도 꼭 물어보고 싶대. 그때 왜 데려다줬던 건지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같이 걷던 곳 그 골목 거기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닿는 어깨 스치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나란히 걷고 그 노래도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노래는요 샘킴의 여름비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피님의 사연이었어요. 오늘은 조금 형식이 다르죠. 뒷사연이 없고 피님의 사랑 이야기이자 또 남자분을 찾고자 영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여자가 13살 때 경시대회 때문에 학원이 늦게 끝났는데 같은 학원 남자가 늘 여자의 집까지 바래다줬습니다. 뭐 이거는 호감이 있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게 아닐까요? 더군다나 방향이 반대인데 되다 준다? 그거는 뭐 끝났죠. 이거는 나는 너를 생각해. 난 너가 가는 길이 걱정이 되고 너와 조금이라도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 근데 13살이었으면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때부터도 좀 마음이 좀 사랑꾼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남자와는 떨어지게 됐는데 9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고 싶다고 영스트리트에 또 의뢰를 해주셨네요. 근데 군대에 알아보니까 군대에 계시다고 하셔서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또 이걸 듣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연결을 시켜서 또 막 저 알 것 같아요. 제가 뭐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지금 그분이 또 듣고 계실 수도 있죠. 아닌가?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네. 혹시 우리 완소 여러분들 중에 내 주변에 초등학교 때 한 여학생을 학원 끝나고 데려다 줬고 정확히 그 학원이 여러분 5층에 있었대요. Fifth floor 5층. 그리고 현재는 군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육군 제3보병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은 우씨래요. 우땡땡님. 아 듣고 계시나? 주변에 우땡땡님이 계시고 육군 제3보병 사단 중에 우땡땡님이 계시다면 또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다 싶으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예요 저!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77 짜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란 무료입니다. 아 저희가 진짜 이 남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꼭 찾아 인연을 찾아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노민규님 아 정말 노민규님 난가? 우시라고요. 우씨. 응. 노민규님 오늘부터 성 바꾸실 건가요? 우민규님으로. 오씨입니다. 오씨. 네.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수홈페이지 남의 사랑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퍼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코지마 안마의자. 인쇄할 때 왜 다들 에즈랜드야? 에즈랜드 빠른 고퀄 프린트 에즈랜드 한 장도 소량 인쇄 에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에즈랜드 에즈랜드 인쇄 맛집 에즈랜드. 이 집 삼성 가전은 왜 항상 새 것 같지? 삼성 케어 플러스 했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이사할 땐 안전하게 옮겨주거든. 삼성이 직접 하니까 완전 달라. 와, 나도 삼성 케어 플러스 해야겠다. 삼성닷컴이나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문의해. 스프돼지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뭐 안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진사 갈비. 명륜진사 갈비.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가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2학년도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열료 국민연료 선열료. 나 영스마을 대장 말람쥐가 선물 쏜 다람쥐. 다들 각자 주머니에 두둑이 저장해두도록. 2월의 영스위트 선물을 저 웬디가 소개합니다.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세상의 모든 잼 안단잼에서 가벼운 저칼로리 잼 5종, 더마 코스메틱 에르띠에서 에르띠 톤업 재생크림, 꿀잠 자요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욕실의 특별함 클리어 잭에서 멀티 수정 클리어 잭,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잇몸 건강 위해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펫 헬스케어 비주 프렌드에서 영양 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보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한국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에서 천수윤진 마스크팩,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편안한 잠 바디로직에서 내 몸에 맞추는 조율 베개, 이롭고 안전한 라비스코에서 닥터포케 퍼퓸 손소독제, 국가공인 맘편이 마스크에서 100% 국내산 마스크, 백투더베이직 셀젠에서 피부과학 화장품,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귀에 키페이스,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디의 영스위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꿈과 환상의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영스 트리트에 사연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완소도 좋고 완디도 좋은 이 시간 함께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요, 6522님입니다 완디, 얼마 전에 완소 마켓 들어보니까 홈쇼핑에도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너무 갖고 싶은 아이템이 두 개 있는데 완디가 이 두 물건들을 쇼호스트처럼 맛깔나게 영업해 줄 수 있나요? 그 중에서 더 당기는 걸로 확 질러버리게요. 아, 완소 마켓이 나가고 나서 핫했죠. 반응이 아주 핫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영스트 완디가 되고 나서 되게 많은 걸 도전하고서 새로운 걸 경험을 많이 하는데 새로운 거 치고서 잘하는 것 같아요. 잘난 척이 아니고 뭔가 괜찮, 약간 라디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만큼 진심이다 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싶은 아이템이 두 개가 있다. 근데 그게 뭐 가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가격이 괜찮으면은 두 개 다 사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사서 쓸까 안 쓸까, 입을까 안 입을까, 그거를 몇 번이나 고민을 하고 삽니다. 만약에 샀는데 안 입어봐, 아깝잖아요. 만약에 샀는데 내가 안 써봐, 아깝잖아.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나서 사는 편입니다. 아,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잘하면은 두 개 다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와니랜드를 찾아준 우리 652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 네, 완소마켓의 완판 쇼 호스트 와니와니 선수 와니에요. 아, 오직 우리 652님만을 위한 마켓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Follow, follow me. 일단 우리 652님 첫 번째 상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허전한 내 손목을, 아 뭐가 없어, 샥 감싸주는 이 아이템 스마트워치입니다. 벌써부터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심박수 측정 가능합니다. 손목에 예쁘게 차고 운동만 하시면 돼요. 또 얼마나 가벼워, 착 감싸가지고 요 아이가 알아서 다 데이터화 시켜줄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부터가, 이야, 말해 뭐하나요, 그냥 막 예뻐. 요새는 막 스마트워치가 없으면 안 돼,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아, 너무 편리하고. 이어서 두 번째 상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아, 어떻게 만만치가 않아요. 바로 게임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재밌게 갖고 놀기 좋은 아이템이죠. 아, 요 아이로 말하자면요, 일단 여럿이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게임하면서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컨텐츠가 있다는 거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게 설마 운동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세요. 시작하잖아요. 시작한 지 10분 만에 땀이 막 벌벌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운동이 돼요. 유산소 이게 딱 그렇게 딱 게임이 다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그 어떤 운동보다도 운동이 잘 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둘 중에 뭐를 고르든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와니와니 순승환이가 응원할 테니까 잘 고민해보고 득템하세요. 유고이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유고이님에게는 영스에서 준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3582님 건물 계단 청소일하는 부부예요.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면서 애청이에요. 새벽에 나가 일하는 게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에요. 퇴근 후 듣는 웬디 방송 늘 힐링하고 휴식하고 에너지 업하게 돼요. 내일도 화이팅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정말 화이팅이에요. 아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쳤을 때 언제든지 매일 365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3582님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 에너지 업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도 화이팅! 네. 문응준님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막 돌이 지난 아들과 아내가 서로 껴안고 세상 모르게 쿨쿨 자고 있네요. 아, 그 모습을 보니 힘든 것도 싹 잊게 되고 입가에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아 저도 옆에 살짝 누워서 잠을 청했답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네요. 돌이 딱 지난 아이와 아, 또 사랑스러운 아내가 딱 그렇게 자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말을 잊지 못하게 되는 말인 못. 하,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하지. 그래 내일도 열심히 힘차게 일해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1239님 완디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봄이 시작되는 3월이네요. 날씨는 아직 춥지만 그래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순간은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늘 열심히 챙겨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 또 봄이 시작되는 3월이네요. 저는 봄이랑 가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봄이 시작된다니까 제 마음도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봄에 저야말로 우리 만소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챙겨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세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요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E. Three little birds sat on my window, and they told me I don't need to worry. Summer came like cinnamon, so sweet. Little girls double dutch on the concrete. somewhere, somehow. Draws a mile and I could take pity for pity's sake.